딱한 종목 팟캐스트와 두 남자 쇼가 카카오톡을 통해 시청 및 애청자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찾기에서 트리플 플러스를 검색해서 등록해 주시면 강연회 등 각종 안내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주식에 대한 각종 문의는 메리츠 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김성훈 과장에게 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6098-6320입니다. 네네. 네. 전체 화면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네. 팟빵을 일단은 들어가시면 되고요. 팟빵? 예, 팟빵을 네,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아이튠스가 됐건 어디가 됐건. 저는 뭐 지금 네. 방금 뉴스룸을 들었던 건데, 네. 팟빵을 설치하시고 나면은 여기서 팟빵에서 네. 검색을 네. 딱TV라고 해서 네. 뭐 검색을 해주셔도 되고요. 네. 뭐 두남자쇼라고 해서 네. 검색을 해주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 딱TV 관련된 이 팟캐스트가 네. 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네. 여기서 클릭을 하시고 네. 이거를 이제 여기 밑에 보게 되면 구독하기가 있거든요. 구독 취소가 있고 여기 네. 구독하기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게 업데이트 될 때마다 보실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딱 한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돈 드는 거 아니죠? 네, 돈 드는 건 아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가장 더 좋은 거는 네. 사실은 여기 들어오셔서 네. 여기 후기를 남겨주시거나 네. 그죠? 여기 이렇게 후기를 이렇게 남겨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또 근데 그걸 막 욕해도 상관없어. 욕해도 상관없어요. 욕해더라도 우리는 대응은 안 해. 네네. 네. 한 번도 그냥, 답글로 쓴 적이 없죠 우리가. 네네. 그래서 여기다 편하게. 왜냐면 한 번 안 쓰기 시작하니까 쓰면은 없어 보일까봐 계속. 없어 보여.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달아주셔도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은 뭐 별 있잖아요. 여기 위에 별. 별 누르는 거. 별 누르는 거 돈 들어? 돈 안 들죠. 돈도 안 들어. 네, 별 꼭 눌러주시고. 에브리씽 공짜네. 에피소드 별로도 이거 별을 누를 수도 있어요. 네. 돈 안 들어. 이것도 이제 돈은 들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잘 생각나는데 그. 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에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우리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11 1부 시작하겠습니다. 이항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성원입니다. 아, 이성원 교수 주말에 네네. 뭐 했어요? 아, 주말에 애들하고 수영장 갔죠. 아, 이거 밑에 자막 좀 바꿔달라 그랬대. 뭐요? 이성원 교수로. 교수로? 네. 앵커하면 좀 없어 보이잖아. 프로페서리. 응? 이렇게 프로페서리인데 둘 다 리실에서 뭔가를 바꿔야 돼. 이 교수 대 이 교수. 아, 개편하면서 이름 네. 바꾸자 그래. 네. 네. 이 교수 대 이 교수 이런. 이 교수 대 이 교수. 아, 진짜 이름 좋잖아. 예, 예. 네. 아니면 김사관과 러브레터인가 그런 거 있었잖아. 아, 그런 거요? 그런 거. 되게 오래된. 뭔가 좀 아니 네. 그래도 명작이지 명작. 네네. 네. 근데 그건 그렇고요. 웃고 즐길 때가 아니에요 지금요. 시장이 네. 또 한마디로 2000포인트가 깨지네요. 썰렁입니다. 썰렁. 네. 네, 코스피 오늘 아까 저희 방송할 때 10시 언저리에서 마이너스 2000 깨졌다 다시 회복하고 뭐 그런 수준이었는데요. 이제 오늘 0.74% 좀 흘러내리고 있고요. 코스닥은 지금 시장이랑 아랑곳 없이 좀 올랐었잖아요. 네. 오늘 코스닥도 오늘 좋지 않습니다. 코스닥도 1% 하락인데요. 오늘 전체적인 시장 상황 좀 그래도 짚고 넘어가죠. 네, 일단은 뭐 그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 이런 거에 대한 확신을 네. 가졌다. 이제 그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이제 고용 상황에 대한 고용 보고서에 말씀하시는 거죠? 네, 고용 보고서에 대한 쪽에서 일단 뭐 예상치대로보다는 조금 뭐 미흡했습니다만은 이 정도면은 금리 인상할 수 있지 않겠느냐. 노동 시장 참여율이 62.6% 그리고 시간당 평균 근로소득이 전월 대비해서 5%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평균 네. 임금 상승률에 대한 쪽이 2.1%. 네. 아, 지금 옐런이 계속해서 옐런 맞죠? 옐런이 계속해서 요즘에 이렇게 머리 깜빡깜빡해. 옐런이 뭐라고 말 안 해도 알죠? 버냉킨지 옐런인지 그린스펀인지 하여튼 계속 깜빡깜빡 뭐 무슨 얘기 할 건지 알죠? 네네. 네. 고령화라서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양해를 부탁을 네. 드리겠고요. 이 옐런의 그 발언, 그러니까 네. 노동시장이 개선이 된다라면 금리 인상을 할 수 있겠다라는 네. 그런 얘기, 그런 발언에 대한 쪽이 시장에서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네. 외국인에 대한 매도는 크진 않습니다. 네. 외국인 매도는 거래소가 한 100억, 한 200억인가요? 200억, 네. 280억, 코스닥이 한 300억.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 영향은 일단은 외국인에 대한 영향 때문인지 지금 그 거래소에 대한 변동성이 좀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실적이 안 좋았던 종목들 위주에서에 대한 변동성 확대, 그리고 네. 이제 연기 계속 말씀드렸죠. 연기금에 의한 로스컷 이런 것들이 연기금 운용하던 자산 운용사나 이제 자문사들 네. 쪽에서에 대한 자금에 대한 로스컷 이런 것들이 거래소 쪽에서에 대한 변동성을 더 크게 만들고 있다라고 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여하튼 지금 연기금이 이제 이슈가 되고 있어요. 연기금이 벌써 한 2주 전쯤에 저희가 거의 증권 방송에서 제일 먼저 이승원 대표, 네. 이승원 교수께서 언급해 주셨잖아요. 저희 네. 방송이랑 이제 한국경제TV에서 얘기했었는데 평가 부분, 네네. 평가 부분이 이제 지금 경제신문에서 막 때리기 시작했거든요. 네. 심한 거 아니냐. 네네. 네네. 모니터 방송에서 막 내기하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전체적인 뭐라 그러죠? 너무 단기적으로 뭐, 그 시장을 바라보게 한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좀 장기적으로 보는 펀드도 있고 단기적으로 네. 보는 데 있는데 그게 모르겠어요. 내부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장기적으로 대하는 소위 가치 펀드, 가치주를 네. 좋아하거나 안 좋아하는 그런 것도 분명히 하나의 흐름이잖아요. 네. 그쪽에서 막 로스코트 나오고 막 그런 얘기도 있죠. 네. 시장에서. 어, 지금 보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지금 그 포스코가 최근에 이제 주가가 하락을 했었는데요. 뭐 워렌 버핏은 뭐 아직까지 매도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포스코 국민, 포스코에 대한 최대 지주인 국민연금 3년 만에 지금 화면을 좀 잡아주시고요. 네. 지금 그 3년 만에 지분을 취득, 그 처분했다라는 네. 얘기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코스포에 대한 주식 40만 주 가까이를 매도를 했고 그다음에 네. 코스코에 대한 주식 수가 한 40만 주가 이제 매도가 된 거죠. 그래서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주식을 매도한 건 2012년 8월 이후 3년 만이다라는 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게 되면 또 지분율에 대한 매도인데 이런 흐름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는 계속해서 연기금에 대한 평가에 대한 네. 영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연기금이 현대차, LG 디스플레이, LG 전자, 대우조선해양, 현대모비스에 대한 이런 주식들, 그다음에 롯데쇼핑, 기아차, 대우인터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매도에 대한 쪽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우리가 가치 투자 쪽에서 이제 되게 유명하게 잘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이제 그 후배분들이 하시는 이제 그런 그 저건데요. 지금 보게 되면은. 이 그 VNS 투자자문이라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도 그 예전부터 이제 같이 투자하기로 이제 유명한 이런 곳인데 여기도 보게 되면은 40% 수익률 올리고도 성적 부진 때문에 계약 해지를 당했다라는 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1년 네. 6개월간에 지금 보게 되면 수익률이 40%라고 합니다. 네. 근데도 불구하고 네. 1년 대비해서 그 코스피 대비해서 일부 이제 그 언더퍼포먼스 구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그렇죠, 펀드들이.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지금 보게 되면은 국민연금에 대해서 운용했던 네. 자금 300억을 회수당했다는 얘기 나오고 있죠. 9천억의 자금을 굴리고 있는 가치주 전문 투자 전문사. 뭐 300억이 그렇게 아주 큰 금액은 아니겠습니다만은 1년 6개월 동안 40%의 수익률을 올리고 나서도 지금 1년 영업이익률에 대한 쪽이 네. 지금 보게 되면은 3일 연속 벤치마크를 4%를 언더하면서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수익률이 자금이 회수당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비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기업들이 CEO들에 대해서 네. 월급 사장들에 대해서 그 좀 지나치게 네, 빨리 그 자기 그 임기 동안에 하다 보니까 너무 단기적으로 시각 본다는데 지금 연기금은 그 정도도 아니죠. 지금은 일주일 해갖고 몇 번 수익률 떨어지면 그렇게 속 깎아가는 거가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의 어려운 구간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수급 보면 외국인이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지금 300억 가까이 수급 앞서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연기금도 오늘 127억의 순매도 네네. 보이고 있는 게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코스닥도 375억의 순매도 네. 보이고 있고요. 연기금 오늘 좀 사고 있지만 10억밖에 순매수를 안 하고 있는 게 시장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물론 특징 좀 몇 가지 있겠지만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그게 뭐 왜냐하면 잘못 말하면 오늘 올랐다가 떨어지는 것들도 많을 거기 때문에 장중에 네. 지금 대응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 얘기보다는 오늘 이 초대 손님 분명히 우리가 대세라고 얘기했던 분인데 네. 오늘 다시 한번 월요일 날 함께하게 되겠습니다. 이분 모셨습니다. 네. 네. 앞서, 이제 미국 얘기 잠깐 해드렸는데요. 미국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치 몇 개만 좀 확인해 드리겠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그 수치만 알고 이제 의미를 잘 모르시는 네. 분 계시잖아요. 네. 헷갈리니까요. 비농업 분양은 7월달에 21만 5천 명이 나왔어요. 네. 21만 5천 명. 그리고 실업률은 5.3이 나왔거든요. 근데 예상치가 22만 3천에서 22만 5천이었는데, 그것도 네. 좀 부족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다는 거가 20만 명 이상 되면 고용시장에 좋다 한다. 뭐, 그렇게 네.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8개월 연속인가 지금 계속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네. 지난달 거하고 지지난달 수치에 대한 쪽이 그 업데이트가 됐기 때문에 네네. 위로 네. 이 수치가 절대 나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예, 예. 네. 감안하면. 네. 그리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그 우리 실업률인데요. 네네. 실업률이 5.3이 나왔는데요. 네. 이것도 뭐 7년 만에 최저인데요. 그 의미도 이게 뭐 그건 교과서적 의미라기보다는 뭐 일반적 얘기하는 건데 연준의 위원들이 얘기하는 거가 5%에서 5.2면 완전 고용이네 거의다 완전 고용이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미국에서 이제 오늘 이제 여기서 다룰 뉴스는 아니지만 미국에서 보면 지금 거의 20년 만에 그 흑인들 있죠. 네. 흑인들의 실업률이 최저라는 거예요 또. 그래서 분위기가 좋아요. 고용 시장이 미국 시장 분위기가 좋아요. 다만 다만 너무 또 고용이 잘 됐기 때문에 이제 꺾일 거다 그런 주장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고용을 하는 걸 약간 좀 머뭇거린다 그런 사람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 그 우리 전전님도 얘기 많이 하시겠지만 이렇게 고용이 다다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 다음 이제 월급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월급이 이제 조금 올라갈 거라는 얘기 하고 있는데 그건 뭐 제가 할 일이 아니고 지금 오늘 얘기는 아니니까요. 일단 시간당 평균 임금 증가율이 2.1이 나왔거든요 이번에요. 네. 근데 이게 조금씩 계속 올라갈 거라. 그래서 5% 이상도 나갈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네.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본격적인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일단 시장에서 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하나 그, 또 보겠는데요. 네. 그 석유 업종에 대해서 이제 네네. 그 소위 정제 마진 얘기가 지난주에서 다시 한번 나왔는데요. 이제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그 정제 마진이 이제 배럴당 이제 정제했을 경우 많이잖아요. 그래갖고 네. 1분기에 보통 이게 1분기에는 한 10달러 정도 했다는 게 네. 업계 얘기입니다. 아마 네. 뉴스 뭐 나중에 보여주면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는데요. 저도 아는데요. 10달러였는데요. 이게 보면 평균 뭐 6달러에서 7달러 정도가 뭐 똔똔이라는 얘기를 해요. 네. 네, 보통 한 7달러 이하 가면 어렵다. 뭐 일부에는 6달러. 그거 말이 다 다른데요. 지금 일부에서는 무슨 5달러 이하까지 갔다. 네. 4달러 초반이나 그런 얘기까지 하는 거죠. 그런 뉴스죠. 7달러까지 네. 지금 추락을 했다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네. 지금 화면 좀 이상한 게 있었거든요. 이 그래픽이 여기 안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보게 4달러까지 나오잖아요. 7월, 네. 7월 말에 4달러 때까지 떨어졌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네. 그래서 1달러당 지금 네. 보게 되면 500에서 800억 원에 대한 영업이익이 왔다 갔다 한다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제 마진이 5달러에서 7달러일 때 본전 수준이라는 네. 거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지속적인 공급 과잉에 대한 유가 하락에 대한 쪽이 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정유 업종도 좀 쉽지 않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요거서 보게 되면 여기서 수혜를 보는 게 탱커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조선사는. 네.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왜 그러냐면 탱커 수주가 많이 늘어났는데 국내에서. 네. 네. 지금 보게 되면은 그 중동 쪽에서 네. 중동 쪽에서 최근 중동 러시아 산유국 등이 자국 내 원유 정제 설비에 대한 투자를 늘려 석유 제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거 싫어도 날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쉽게 얘기하면 중국집이 많이 생겼어. 예. 네. 네. 배달이 그러니까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 배달하는 배달통이 많이 생겨야죠. 네, 배달통이 생기는 얘기인데 네. 지금 보게 되면 탱커 운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탱커 운임이. 근데 네. 지금 보게 되면은 건화물 운임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지금 보게 되면 벌크선 발주는 90% 넘게 줄었다. 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건화물 쪽 같은 경우는 아예 지금 BDI는 올라올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 와중에 탱커만 네. 좀 이렇게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정유 왜냐하면 이제 중동 쪽 지역에 있는 애들도 유가가 떨어지니까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자기네 스스로 이제는 정제 가격 야 그럼 니네 먹어 우리야 먹을 필요 없어 했는데 유가가 워낙 하락하다 보니까 자기네가 이제 스스로 정제를 해서 갖다 파는 이제 그런 시설 투자를 해 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네. 화학 업종도 어렵고 그다음에 네. 정제 마진이 감소하니까 정유 업종도 어려운데 그 틈새 시장은 지금 잠깐 반짝 하는 게 탱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화학업종 온다는 건 자기네가 정제 그 업스트림 다운스트림 다 하니까 네네. 공급이 많아진다 그런 의미죠. 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이 석유화학 업종 같은 경우도 에틸렌 마진이 최근에 이제 하락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게 지속이 된다라면 화학업종도 어렵다. 네. 세 개의 뉴스를 이렇게 같이 예, 같이 한 항아리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롯데케미칼에 대한 논쟁 네. 계속 말씀드리자면 롯데케미칼은 이제 그 두 군데 이제 부정적으로 보고 있죠. 그죠? NH투자증권. 네. NH투자증권은 숏 의견까지, 그러니까 매도 의견까지 되면서 20만 원을 얘기하는 애가 있겠고요. 금액은 얘기 안 했지만 비중 축소를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거가 그 한국투자. 한국투자. 예, 그리고 반대로 이제 뭔 소리냐 얘기하는 데가 대우 40만 원. 그리고 또 어딘가 46만 원인가 어디 한 데 있잖아요. 메리츠. 스트롱바이. 46만 원? 네, 스트롱바이. 46만 원 맞아요? 네, 스트롱바이. 예, 그래서 하여튼 그 제가 또 예측은 아니지만 이거는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갑자기 예를 들면 엔텔스 있죠. 엔텔스. 엔텔스 같은 경우는 의견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충격이 안 가요. 그러니까 엔텔스가 나쁘다는 엔텔스 좋아하지만 엔텔스 같은 건 시장에서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엔텔스가 뭐 예를 들어서 한 명이 매수기 한 명은 뭐 부정적인 낼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엔텔스는 좀 그런 그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MK 트렌드. MK 트렌드. 그런 작은 네. 것도 있잖아요. 그건 네. 틀릴 수가 있어요. 티가 네. 안 나. 틀려도. 네, 틀려도 안 나. 근데 롯데 케미칼 같은 석유화학은 대표주자잖아요. 네. 이건 분명히 몇 명 집에 간다. 네, 분명히 집에 간다. 제가 분명히 장담합니다, 이거. 이건 집에 갈 수밖에 없어요, 이 게임은. 왜냐면, 이거는 큰 것들은 틀리면 큰일 나요. 네, 그리고 이거 하나 틀림으로 인해서 그 리서치 센터가 X됩니다. 리서치 센터가 터부당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반대로 하락주가 이제 계속 올라가갖고, 아, 올라면 그 두 개 증권사 리서치는 큰 타격입니다. 왜냐면 그거는 그 두 업종만 타격받는 게 아니라 리서치 전체가 타격받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자신있게 이렇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지. 아니, 자신있게 한 거죠. 그러니까 되게 용기 있게 지금 매도 보고서를 낸 거거든요. NH하고 한국투자증권이. 그러니까. 특히 뭐 마이너 증권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특히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영업을 하는 데인데. 그럼요. 영업이 어느 정도 그렇게 뭐 큰 자금 대상으로서 영업하는 곳에서 이렇게 엇갈리는 의견을 낼 수 있다는 게 상당히 그 좋은 거죠. 용기죠. 좋은 거죠. 이런 문화가 좀 정착이 돼야겠죠. 아, 좋은 거죠. 그래서 지난번 어디 메리츠인가 어딘가 또해서 매도 의견도 많이 내겠다고 막 하고 어딘 증권사 얘기하는데 그럼 자연스러운 거죠. 다만 이제 그 제가 경험으로 보면 쉽지가 않은 게요. 쉽지가 않은 게 지난번에 이제 그 모 그 뭐라죠 그 면세점 때. 모 백화점, 모 유통업체에 대해서 어떤 친구가, 어떤 모 증권사가 상당히 부정적으로 썼잖아요. 자기가 보니까 이거 안 될 것이다. 했더니 그 해당 업체에서 그 회사 뭐 고소한다 그러고요. 네네. 이 친구 고소한다 그러고 리서치한테 압박하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뭐 끝났는데 이렇게 만약 하잖아요. 그러면 수많은 개인 투자가 있죠. 개인 투자가. 예. 개인 투자가 항해요. 회사 오고 감독원에 가고 뭐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아요. 아 근데 그거가 틀릴 수도 있지. 아니 NL. 그래서 사자고 했는데 틀리는 거는 그냥 묻고 마라. 아 사자고 해서 틀린 안 좋다 거는.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박살나. 안 좋다고 했는데 좋아지면. 그건 자기가 안 가봐서 알지. 저는 이거 여러 번 갔었죠. 그렇죠, 알죠. 감독원에 여러 번 간 남자예요 제가요. 아 감독원에. 아 감독원에 엄청 가죠. 제가 대우증권 다닐 때 왜냐 추천하고 이러니까요. 네. 엄청 많이 하죠. 네. 그래서 이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찌 될 건 그런 의견을 내는 사람들한테는 박수 쳐줘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삼성증권이랑 유한타가 붙었잖아요. 중국에 관해서 붙었잖아요. 네네. 그거는 예를 들어서 그 삼성증권 직접 대표가 사장님이 얘기하니까 별로 말을 못 하고 있는 거죠. 네. 그거 누가 밑에가 했어봐. 네. 리서치센터장 했어봐요. 박살 나죠 지금요. 어디 가서 뭐 함부로 하냐 그러는데 이건 사장이 있기 때문에 아무 말 못해 찍소리 그쵸. 못하는 거야. 이것도 까놓고 삼성이니까 끽소리 못하는 거죠. 그래서 조그만 증권사가 했어봐요. 욕 바가지 난리 나는 거지. 욕 바가지로 먹죠 지금이야. 그래서 때가 어느 때인데 이러냐고 막 이러는데 하여튼 그게 용기 있는 건 맞다. 다만 이렇게 시장에서 일단 보셔야 되겠고요. 그거 하나만 더 보고 아니 하나 요거 하나 재밌는 거. 뭐요? 작년에 안드로이드에서 그 구글에서 안드로이드 1이라는 스마트폰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인도를 겨냥을 해서 나섰죠. 안드로이드 1. 근데 가격대가 100불 이상. 그러니까 한 12~13만 원대 네. 스마트폰이었는데 그렇게 크게 시장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인도에서 주로 이제 판매되는 스마트폰은 15만 원대 이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인분도는 뭐 통신사 뭐 약정알이 이런 게 안 들어가고 선불카드 내고 쓴대요. 그러니까 이제 비싼 핸드폰이 필요가 없는 도망가는 놈이 많은 거지. 네, 많은 거죠. 네. 아직까지 그런 금융 시스템에 이런 게 제대로 안 갇혀 있으니까. 그래서 선불을 갖고 이제 쓰기 때문에 비싼 게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안드로이드 1을 5만 원대 이하에서 제조할 수 있게 하겠다. 그래서 3만 원에서 5만 원 사이 그 시장에 대한 그 안드로이드 1의 대규모 확산을 위해서 3만 원에서 5만 원 사이에 대한 폰을 겨냥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스펙도 지난번 거보다 절대 나쁘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스마트폰이 나오게 되면 화면 작잖아 근데. 네? 화면이 작아. 화면은 좀 작죠. 3.7인치는 가 정도 아니에요? 3.7인치는 아니고요. 4인치 넘어? 자, 화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안드로이드 1에 대한 스펙을 보게 되면 네. 안드로이드 1 스펙이 4.5인치입니다. 네, 1기가 네. 램, 라디오 기능, 듀얼 심, SD 카드 확장 이런 걸 기본적으로 다 지원을 해요. 듀얼 심까지. 네, 듀얼 심. 대한민국에서 안 먹는 듀얼 심. 네.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다 지금 지원을 한다는 얘기는 지금 보게 되면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이상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게 되면 네. 사실은 통신사에게는 매우 대박이 되지 않을까. 네. 통신사에게는 네. 통신사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초등학교 라든가 아니면 이 연령대를 갖다가 많이 낮출 수 있다. 네. 그 다른 지역에서. 네. 왜냐면은 그 스마트폰 비용에 대한 부분이 비싸잖아요. 그리고 네. 애들 요금제 뭐 10,000원짜리 이런 거 가입을 시켜놓고 네. 거기다 이제 사용할 수 있게 하면은 충분히 아마 애들용으로는 통신사에게는 어쨌든 간에 이런 스마트폰이 나오면은 어쨌든 호재가 될 거다. 다만 네. 제조사에게는 상당한 악재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네. 제조사는 지금 뭐 답답하죠. 답답하죠. 이게 뭐 3만 원짜리 핸드폰이 나온다는 얘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뭐 쓰다가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아 이거 새로 나왔네 버리고 또 딴 거 사고. 아 이제 우리 이제 있는데 아라가 나오잖아. 아라. 아라도 아니, 아라도 100불 이하라잖아. 아라도 100불 이하인가요? 근데 아라는 얼마든지 가격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좋은 거 갖다 모듈 갖다 끼면 꼈다 빼고 사진, 꼈다 뺐다고 네. 껐다 뺐다 하니까. 근데 네. 이제 이런 스마트폰이 나온다는 얘기는 터닝맥 카드 하나보다도 싼 거 아니에요. 손오공보다 더 싼 거 아니에요. 버닝 뭐. 맥카드 네. 그 회장님 최 무슨 최신규 최성규 회장님이 짜증 났어 지금. 왜요? 자기는 절대 기업한 게 없는데 일부 네. 유통점에서 했다고 네. 철저히 조사해서 절대 그런 일 없게 하겠다 그러고. 너무 늦었어요 회장님. 엄청 기업하고 있어요. 아 근데 자기는 네. 그런 적이 없고 네. 유통점에서 하고 있대요. 유통점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왜냐하면 이제 안 나가는 물건들 이렇게 같이 껴서 파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중국에서 정말 밤낮 없이 만들고 있대요. 네. 그래서 하여튼 터닝 메카드 하여튼 뭐 대박 났는데요. 근데 터닝 어쨌든 간에 손오공은 이번 분기 실적이 안 나오면 그건 조금 이상한 거죠. 실적 자기도 팔아. 실적이 잘 나와야지만 되는 거죠. 지금 팔아. 지금 팔아라고? 어. 이미 부러져서 AS를 가야 되는데. 아니 고쳐서 팔라고. 고쳐서 팔으라고. 애한테는 없어졌다 그러고 돈 벌어. 아 울어. 안 돼요. 하루 울고 마는 거지 뭐. 하루 울고? 어.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사달라고 또 징징거려서 안 돼요. 네. 자기 어렸을 때 그랬나 보네. 네. 아, 다음 코너 들어가겠습니다. 네, 메이저 리포트인데 오늘 뭐 시간이 되면 두 개 할 수 있는데 오늘 그거부터 보죠. 네. 지금 티몰 있잖아요, 티몰. 네. 티몰이 뭐 난리 나고 있잖아요. 어찌 됐건 간에. 네, 그 얘기 좀 한번 해봐주세요. 네. 그래서 지금 티몰에서 트렌드가 이제 어떻게 가져가고 있느냐 이거가 이제 상당히 많이 중요하죠. 네. 왜냐하면 이제 유커들이 이제 그 확장이 되고 있고 네. 유커들이 이제 화장품만 쓰는 거 아니잖아요. 써보니까 네. 한국 제품 좋네. 근데 이거 써보니까 이것도 좋네. 사실 써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런 거거든요. 저가 이제 제가 그 샴푸가 네. 국내에서 파는 게 안 맞아요. 그래서 이제 샴푸를 티트리 걸 쓰거든요. 티트리 그걸 쓰는데 난 몰라. 네. 아, 그 페이스샵 말고 바디샵 네. 영국 회사잖아요. 네. 그 제품들이 라인업이 좋아서 네. 그거 쓰면 이제 두피가 이제 진정이 되니까 그거를 써요. 그거를 쓰는데 그걸 쓰다 보니까 또 다른 제품도 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디샵 제품 또 다른 거 티트리 괜찮네. 티트리 뭐 이렇게 볼록 올라온 데다가 이렇게 바르고 파기도 좋고 그게 되게 많이 티트리? 네, 티트리 오일이라고 그게 있는데 그걸 이제 쓰게 되는데 자꾸 이제 제품이 사용하는 게 하나 좋으니까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 중국인들도 마찬가지일 거거든요. 한국 거 화장품 써보니까 야 에어쿠션 좋네. 야 이거 저 뭐죠? 또 다른 것도 한번 써볼까? 뭐 스킨 한번 써볼까? 그렇죠. 아니면 샴푸 한번 써볼까? 남편도 한번 써보라고. 네, 근데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오늘 그 NH투자증권에서 나온 보고서인데요. 네. 티몰의 하루라고 해갖고 미백에서 샴푸로 지금 확장이 되고 있다라는 제목이죠. 그러니까 중국인들의 선택이 확장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보게 되면은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 지금 환율에도 경기 민감 수출주는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내수주의 상승이 지속될 것이다. 결국은 중국 소비가 답이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 숫자 그러니까 뭐냐 한국 업종 중 성장성과 숫자가 가시적으로 담보되는 업종은 담배 외에 관련 중국 관련 소비 업종 등으로 극히 드물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티몰에서 지금 보게 되면 입점되는 것이 화장품뿐만이 아니다. 샴푸, 치약, 생리대 등 생활용품에 대한 판매가 새롭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이 특징적인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고 쿠쿠전자 등 전자밥솥에 대한 인지도도 상승 중이다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쿠쿠전자는 예스카이.com에서 지금 글로벌 밥솥 제품 중 6위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중국인의 한국 관광이 재개되면 뉴 베스트셀러인 한국 생활용품의 판매 증가율이 더욱 가파르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일본은 일부 화장품, 염색약, 수면, 안대 등이 주력이지만 우리가 좀 더 많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중국 인바운드 이연 소비와 맞물려 티몰의 뉴 베스트셀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생활용품 업체들. 그래서 이제는 LG 생활건강이 아무래도 낫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예전에는 화장품에 대한 쪽에 집중이 되어 있었는데 LG 생활건강은 매출 절반이 생활용품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디스카운트를 받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야. 화장품 때문에 딴 것도 잘 팔리네. 그래서 오히려 더 이쪽이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네. 가능성에 대한 쪽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짧은 보고서는 아니고요. 네. 지금 쭉 보게 되면은 흥미롭네. 보고서 자체가 한 12페이지짜리인데 네. 지금 그 관련된 얘기들 그래서 네. 지금 보게 되면 LG 생활건강 더 페이스샵 매장 간다라고 작년에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누구였지? 제가 얘기 드렸죠. 아니 얘기 내가 그 남자 주인공이 누구였지? 김수현? 김수현. 네. 네. 더 페이스샵 매장을 깔고 있다. 그리고 이제 아모레가 저기였나? 이민호였나? 그렇고 페이스샵 하여튼 둘 중에 하나가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민호 사진 찍거나 막 어떤 김수현 사진 찍는다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가셔서 중국 가셔서 직접 확인하셨잖아요. 그 줄 서 갖고 브로마이드 그것도 줄 서서 브로마이드 사진 찍고 있는 거. 얼굴 비에 거 이렇게 껴안고 네. 있는 거 있잖아. 그런 네. 거. 그런 거에 사진 찍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국 전자제품 구매 사이트에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이렇게 쿠쿠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쭉 보게 되면은 밥맛이 다르죠. 확실히. 그 다음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염색약. 아무래도 이제 이 화학제품 쪽에서 좀 더 강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치약이라든가 이런 거, 이게 치석 케어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지금 보게 되면은 오솔록 워터. 그죠? 오솔록 워터 같은 경우도 상당히 아무래. 만족도가 높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오솔록 워터 지금 보시는 거. 그 다음에 귀에랑 이런 거 같은 경우 LG선 생활건강.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확인이 됐죠. 중국 같은 경우는 양이약은 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방이 들어간 제품을 매우 좋아하거든요. 뭐 한방 성분 강화. 우리 박준영 전문가 말씀하셨잖아. 네네. 이런 것들에 대한 쪽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쪽 라인업에 대한 쪽이 시장에서 이제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 뭐 7월 판매량 상위 제품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예 팀홀에 들어가셔서 어떤 제품 라인업이 메인에 올라왔느냐 이걸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거를 마케팅해주고 있느냐 이거를 보시게 되면 되기 때문에 뭐 네이처 리퍼블릭 수딩젤이라든가 뭐 이런 거죠. 지금 뭐 아모르 퍼스픽 오설럭 그다음에 마유 크림. 여삼 샴푸, 신일제약의 파스, 특이합니다. 그 다음에 아모레 치석 케어, 뭐 샴푸, 뭐 이런 것들이, 리엔. 전 리엔이나 이런 것들이 안 맞아요. 이츠스킨은, 이츠스킨 단독 브랜드입니다. 몰라. 이츠스킨 엄청 인기 있다고 그때 품목에서 올라왔어요. 왜냐면 미백크림 쪽에서는 이츠스킨 달팽이 크림이 많이 팔리고 있죠.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여기 제목이 미백에서 이거잖아요. 샴푸로잖아요. 이츠스킨이 이제 그 코리아, 한불 화장품 그 밑에 그 브랜드예요. 그래요? 그래요? 그쪽에서 이제 이쪽을 갖다 넣겠다, 안 넣겠다. 그 이츠스킨이 칼라일에다가 뭐 3조 원에 판다 안 판다 하는데 딜이 깨졌잖아요. 네네. 그러고 나서 어쨌든 간에 근데 이츠스킨 매출이 올라오는 건 맞고요. 그다음에 원브랜드 샵이었기 때문에 타격은 있었겠죠. 근데 이제 원브랜드 샵 중에서 네이처보다는 조금 더 양호했던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보게 되면 중국인 회복과 함께 덧붙어서 화장품 쪽에 대한 실적 회복에 대한 얘기 아마 눈으로도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가까운데 이제 나가시게 되면 아, 중국인들이 예전에는 지난달만 해도 없었는데 꽤 많이 보인다 다시 보이고 있다. 물론 지금 뭐 4월달, 5월달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회복되고 있는 중이다. 이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보기엔 이번에 그 뭐죠? 중추절일 때 있죠? 중추절, 추석 때. 추석 때. 엄청나게 올 거다. 그럴 것 같아요. 네, 엄청나게 올 거라고. 왜냐하면 그러니까, 정부에서 계속해서 푸시업 하는 데다가 또 할인 행사 이렇게 또 들어가다 보니까 일단 한번 다시 와볼까? 다시 와야죠. 아, 그리고 안 온 사람이 워낙 많아. 그건 분명하겠고요. 하나 말씀드리면 화장품이랑 그 샴푸랑 큰 차이가 하나 있어요. 네. 샴푸는 기본적으로 단가 좀 낮아요. 낮아요. 근데 그 화장품은 일단은 와서 사는 사람이 많았던 거죠. 어찌되었건. 그러니까 모멘텀이 어디서 차지해야 되는데, 와서 샀던 사람이 많은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건 대표적인 게 저거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뭐지? 산성이면 산성이. 그, 팩 있잖아요. 와서 산 거란 말이죠. 특히 산성 같은 경우 어디서 샀냐면은, 호텔 신라 면세점 가서 딱 산 거란 말이죠. 처음에. 인기를 끌기 시작한 거가. 와서 산 게 많은데요. 샴푸는요, 이게 은근하게 팔 수가 있어요. 왜냐면요, 샴푸는요, 이 또 면세점 업계 좀 다녀보면 아는데요. 샴푸는 사람들이 많이 안 사가진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요? 싸고 무게가 나가. 무게가 나가서. 무게가 나가요. 웬만하면 요즘 샴푸 싸게 사는 사람, 싼 거야. 종 한국까지 와니까 종을 사고 싶잖아. 예를 들어, 특정 댕기머리 이런 게 있잖아. 그것도 솔직한 얘기로,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왜요? 밥솥도 사가고, 뭐 그런 것 마중에 뭐. 아니죠. 샴푸를 못 사가. 그게 아니죠. 아, 그거는 이 유수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값이 나가는 거는 지금 커도 사. 근데 값이 안 나가는데 한 3개 사니까 벌써 가방 무게 오바돼? 짜증나는 거거든, 이거. 그래서 그거는 오히려 한번 써보고 나서 맛본 다음에는 거기서 역구로 많이 사죠. 역구로 사죠. 역구로 많이 사죠. 왜냐면 사람들 보면 우리도 그러죠. 무거웠고 몇 개 무거우면 안 사요. 짜증나요. 예, 그래서 나 그거는 저 뭐 이마트나 이런 데도 주문하지. 왜 내가 거기서 사갖고 계산대까지 가기도 무겁잖아. 샴푸 은근히 무겁거든요. 하나 1.5리터 정도 될걸요? 그거 세 개만 하면 쓸 수도 없어. 왜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샴푸나 이런 것들은 비행기 갖고 안 해. 그 기내 캐리를 못 갖고 들어가거든요. 다 붙여야 되는데 보세요. 크게 한 20 중국에서 왔다 갔다 20kg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세 개면 7kg야. 그럼 딴 걸 못 써요. 해봤자 그게 얼마야? 해봤자 20불이에요. 30불. 그러니까 그거는 여행 계획한테는 아이템은 아니야. 다만 한번 맛보기 시작하면 계속 그거를 직구로 사지, 직구. 그죠? 저도 그렇죠. 예, 네, 네. 직구로 사잖아요. 네. 똑같이 제가 런던이나 외국 가면 그걸 안 살 거라고. 값도 차이가 안 나는 데다가 그쵸. 무거운 걸 왜 들고 가니 이러거든. 똑같더라고, 가격. 아, 똑같잖아.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부, 오늘 또 1부이나 오버했는데요. 2부. 아, 1부 늦게 시작해야겠네. 아, 그럼 안 되지, 또. 네, 네. 2부에 또 제 시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운데.